오, 이게 온천이라는 거구나. 신나는데. 아, 뜨거워. 짱이다. 물이 따뜻한데. 다들 뭐해? 빨리 들어오라고. 정, 안 들어오고 뭐해? 아니, 저기 너무 뜨거워서. 이 정도 가지고 뭐가 뜨겁다고 그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와, 얼른! 어? 아니에요, 엘소류. 당기지 말아요. 야! 아! 자자 참아. 어제 구운 쿠키인데 하나씩 먹어봐. 시혜령, 온천까지 쿠키를 가져오다니 굉장한데? 게다가 엄청 많아. 빨리 먹지 않으면 모처럼의 쿠키가 모두 눅눅해지겠는걸요? 그럼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일 조각 내가 나눠주고 올게. 기다려! 누나! 여기 시혜령 쿠키가!